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속회의에서 채택된 편지를 13일 유엔 사무국에 전달했습니다. 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엔 사무국 앞.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영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하신 주체적 조국 통일 노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연속회의를 진행하고 권위 있는 국제평화보장기구로 알려진 유엔이 공정한 입장에서 나라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 성원을 보내주기를 기대하면서 귀의 사무국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반만 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둘로 갈라지는 쓰라린 비극을 당한 때로부터 72여 년이라는 장관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기와 연대가 바뀌고 세상은 몰라보게 달라졌지만 분열 민족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으며 북과 남 사이의 대결은 극단에 이르렀습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열민족의 불행과 고통을 하루속히 끝장내고 이 땅에 통일과 평화, 부강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것은 우리 결의의 절절한 소망이고 한결같은 지향입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신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깊어가는 민족의 아픔과 날로 첨예해지고 있는 조선반도의 정세를 통찰하시고 민족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습니다. 민족 자주, 민족 대단결의 기치를 높이들고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을 실현할 때 대한 우리의 조국 통일 노선은 오랜 역사적 투쟁을 통해 그 정당성과 진리성이 확증되고 북과 남의 복잡다단한 현실을 깊이 있게 반영한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민족 공동의 통일 방략입니다. 특히 내외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북남관계의 현 파국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범하고 획기적인 제안들은 민족 내부에서 격화되고 있는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조선반도의 초긴장 상태를 완화의 방향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새로운 출로를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담고 있는 사상의 심오성과 진리성, 실천적 방안들의 합리성과 현명성, 차 넘치는 애국애적의 뜨거운 진정으로 온 결의의 절대적인 지지 환영을 받고 있는 조국 통일 노선과 방침을 높이 받들고 북남 관계와 통일 문제 해결의 새로운 활로를 과감히 열어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며 이미 그 실천 투쟁에 막은 올랐습니다. 문제로 되는 것은 조선의 분열과 통일 문제에 깊은 연관이 있으며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할 유엔이 과연 어떤 태도와 입장을 취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엔은 조선의 통일 문제에 대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역사적, 법률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조선 문제에 부당하게 끼어들어 북과 남의 분열을 고착시키고 지난 세기의 50년대 미국이 일으킨 침략전쟁에 자기 이름을 도용한 다국적 무력을 투입하여 무고한 우리 인민을 재난과 희생으로 몰아놓은 그 모든 죄행은 천만 년 세월이 흘러도 이 땅에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세계의 자주화와 정의를 지향해야 할 유엔이 자기 사명과 임무를 망각하지 않았다면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하려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진심으로 도와 나서는 것으로 자신들이 끼친 피해를 배상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유엔은 미국의 배후 조정 밑에 합법적인 주권국가이며 당당한 유엔 성원국인 우리 공화국을 부당하게 대하면서 조선반도의 통일이 아니라 분열 고착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조선반도 통일 문제에서 기본 장애는 우리 민족 내부에 끼어들어 북남 대결을 격화시키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침략과 지배의 명분을 얻으려는 미국의 불순한 기도와 무분별한 책동입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불청객만 없었다면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는 조선 사람끼리 벌써 오래전에 순조롭게 풀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엔은 이 엄연한 진실을 외면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한편 저들의 예속하에 있는 남조선을 동족 대결이로 끊임없이 부추기며 조선반도의 통일을 방해하고 정세를 부단히 긴장시키고 있는 미국을 일방적으로 비호두둔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에서 우리 공화국을 겨냥하여 조작된 온갖 제재 결의들은 그 집중적 발로입니다.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이며 합법적인 조치와 활동을 그것은 위협과 도발로 골고들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를 고립 질식시키고 붕괴시키려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에게 유엔 헌장에 규제된 법규까지 어겨가며 정치적 무대를 제공하고 합법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 다름 아닌 유엔입니다. 유엔 헌장의 그 어디에도 성원국들의 자위권 행사를 가로막고 핵시험을 하였다고 하여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규제하여 놓은 조항은 없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하여 지금까지 수백 차에 걸쳐 핵시험을 하고 숱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이 단 한 번의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간주됩니다. 하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 공화국만이 당치하는 도발과 위협에 감투를 쓰고 날강도적인 제재와 압박을 받아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 생존권을 난폭하게 침해하며 수십 년 동안이나 이 땅에 핵전쟁 위협을 가해오는 미국이야말로 조선반도 평화의 파괴자이며 전쟁 도발자입니다. 우리의 핵은 그 누구를 침략하고 위협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운명을 대를 두고 농락해온 미국의 야망과 강도적 전행을 저지시키고 제 나라 제 땅의 영원한 평화와 안정을 지키며 자주족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자위적 수단입니다.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끈질긴 침략 위협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토록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핵 보유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럴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유엔은 무엇이 진짜 위협이고 도발이며 누가 누구를 성토하고 재판하여야 하는가를 미국의 전횡과 독단에 놀아나지 말고 똑똑한 제머리로 냉철하게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최근 유엔 산하 기구들에서 잊지도 않는 우리 공화국의 인권 문제를 집요하게 걸거들며 결의한 채택인이 뭐니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 한 제도를 전복하고 붕괴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왜곡과 날조, 모략으로 일관된 반공화국 인권 소동을 벌이는 것이야말로 용납될 수 없는 비열한 정치적 적대 행위입니다. 특히 지금껏 수십 차에 걸쳐 유엔에서 채택된 인권 결의안들을 어느 하나도 제대로 리행하지 않고 가장 난폭하게 유린하는 미국이 그것은 인권 보호자로 자초하며 남의 나라의 내정에 함부로 끼어드는 것이야말로 황당무계하고 터무니없는 망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 활동에서 온당한 기준과 줏대도 없이 일국의 정치적 도구로 농락당하고 있는 유엔의 참혹한 현실을 그대로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대국이라고 하여 그 어떤 악행도 마음대로 저지르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지배와 간섭, 강권과 전횡을 공공연히 감행하는 것은 전혀 문제시 되지 않고 오히려 그에 대처하여 자위적 힘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자기 발전의 길을 자주적으로 열어나가려는 정당한 모색과 노력만이 범죄시 되고 제재와 압박을 받아야 한다면 과연 여기에 무슨 유엔이 제창하는 국제 정의가 있고 공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제사회에 크고 작은 나라는 있어도 높고 낮은 나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평등과 호의야말로 국제질서의 기본 원칙이며 평화유지의 선결조건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를 무시하고 유엔이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활동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그 부당한 주장을 무작정 복창에 나선다면 누구도 그런 국제기구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엔은 일국 중심의 이중 기준, 이중 잣대로 우리 공화국을 비롯한 작은 나라들을 압박하면서 자주적인 지향과 발전에 막대한 장애를 조성할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냉철한 시각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본질을 투시하고 올바른 해결에 응당한 기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천명된 바와 같이 조선의 통일은 우리 민족 자신이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며 우리에게는 그를 위한 충분한 토대와 힘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은 오히려 조선반도를 둘러싼 지역정세의 복잡성만을 조성하고 우리 민족의 통일 전망을 어둡게 만들 뿐입니다. 유엔은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에 줄곧 간섭해 나서면서 영구 분열을 추구해온 미국의 책동을 더 이상 묵인하거나 그에 무턱대고 동조하지 말아야 하며 조선의 통일과 관련하여 철저히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자결권을 존중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의 참된 출발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철회와 유엔 간판을 도용하여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 침략군의 위험천만한 북침군사 행동의 무조건적인 중단에 있습니다. 유엔은 조선반도의 공관 평화보장 체계를 수립하고 조국 통일에 유리한 환경과 분위기를 마련하려는 우리의 의지와 염원을 옳게 보고 적극 지지에 나서야 합니다. 진정으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바란다면 유엔이 미국으로 하여금 부당한 침략 야망과 대조선 적대시 정책부터 포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존재해오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무시하고 남조선 당국이 그처럼 집요하게 고집하는 일방적인 제도 통일론에 내포된 부당성과 위험성을 똑똑히 가려보지 않는다면 유엔은 불순하고 비열한 술책에 함부로 우롱당하는 무맥한 기구로서의 오명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특히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기구를 움직이는 주요 인사들이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 문제에 끼어들 영의를 표명하면서도 전횡과 독단, 강권을 휘두르는 것이 체질화된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춘다면 유엔은 정의와 공정성을 잃은 기구로 유엔의 주요 인사들은 아무런 주견과 권한도 없는 허수아비로 낙인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미래가 판가름되는 중대한 시기이며 북남관계를 결정적으로 개선하여 자주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부동합니다. 유엔은 조선민족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을 바로보고 이제라도 평화보장기구로서 자기 할 바를 행동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총장을 비롯한 유엔 사무국의 책임있는 인사들이 세계 최대의 관심이 쏠려있는 조선반도 정세 완화와 통일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서 유엔 역사에 의미있는 한 페이지를 새겨놓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석회의 참가자 일동 주최 105 2016년 6월 9일 평양